있었니? 너 삐지겠던 적이나 있었니? 너 귀여움이? 나 지몸이 생기길 네가 다 사랑하는 기적이. 내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. 너에게 난 그저 연인이 아닌 우정. 이 편을 쓸지도 몰라. I'm on the move.